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종교단체화 되어가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에서는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교회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목적과 이유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되찾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 안에 특별히 잠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1 verse 2 to 7. 잠언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성경 중간쯤 있죠? 예. 성경 중간쯤 보시면 잠언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읽겠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선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느니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자리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우리 행복모임 구호 또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팔딱 드시고. 자, 행복모임 아자! 행복모임 아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자, 우리 두 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모임 아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행복모임 아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자. 아멘. 행복모임 두 번째 주를 여러분 시작합니다. The second week for happy meetings. 두 번째 주입니다. 정말 성령의 통치 아래 복음으로 회복하시는 위대한 행복모임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The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의 근본.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지식의 근본이 나오죠. What is that?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What is that?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경외, fear.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지혜입니다. The key word of Proverbs is wisdom. 잠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욥기 말씀을 같이 보았죠. 욥기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공감이죠. 여러분 아, 기억 못하시네요. 공감입니다. 공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특별히 시가서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the keyword of Job is empty. Empty. Empty 맞죠? Empty. Empty. Empty. Okay. 그래서 욥기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한 단어는 공감. 그런데 이 잠언을 정리할 수 있는 원래 키워드는 wisdom,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잠언이 You know, the nickname of the Proverbs is the Book of Wisdom.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책의 별칭도 역시 지혜서, 지혜의 책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언이 지혜로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 지혜로움이 경외함, 경외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라 혹은 야레 The Hebrew word 이라 or 야레 히브리 말로는 이라 아니면 야레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존경하되 두려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되 두려워하다 라는 것입니다. This word have the two sides. 이 단어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한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조금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무엇인가 멀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인데 그 경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두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Fear.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But this kind of fear is different.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공포의 대상 혹은 범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려는 두려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This kind of fear is like that. I cannot explain about this. This is very huge, splendors, awesome. So I feel a kind of fear. This means I cannot explain about this. So I'm like shake my bodies. Whoa, I'm like I'm shocked. I cannot. Like that kind of fear.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아주 경이로운 것,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대단한 것, 엄청난 것을 맞을 때 우리가 막 전율을 느낀다고 하죠. 막 몸이 떨리는 전율을 느낄 때 그와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엄청난 것을 봤을 때 내가 오 막 막 떨린다 떨린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떨림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But my heart desire more close and close unto God. This is the fear.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고 다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지혜가 시작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작인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첫돌,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라 라는 말이 있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의 시작,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여기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종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계신 분들과 상의하셔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셔가지고 꼭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The beginning of knowledge is the fear of God. So now we want to find a way how to do fear of God in the Bible. So Proverbs chapter 1:7, 1:29, 2:5, 37, 8:13, 9:10, we can find the word fear of God. 밑에 있는 그 잠언의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경외, 경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성경은 그 방법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삶이 지혜로워지고 성공할 수 있겠지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Okay, the time is over.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신 그 말씀들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자, 우리 으뜸셀 리더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조성민 목사님.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시스터 로에나. Be faithful. 신실하게 사는 것. 이남철 배우님. 신실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앞에서 나왔던 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 우리 미애. 다시 한 강한 믿음.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아니, 그러니까 경외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잠언 3장 5절에 7절까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너희 명치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말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늘을 멀게 하여라. 아멘. 주님을 인정한다. 이게 아야 중요합니다. 예. 우리 상민이 찾았습니까? 저도 조금 긴데. 네, 읽어주세요. 2절, 2장 1절. 주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용서에 내 마음에 두고. 네. 밑에 계속 있는데 저는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방무사님 찾으셨습니까?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기운이 사람을 사망의 원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외함. 예.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또 우리 또 주호식 부형님. 예, 주님을 경외하고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에 따르고. 예. 이것을 사는 게. 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 예. 우리 사모님 경외함.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훈계를 지켜가야 한다.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것들 모두 다 잘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고 또 아까 뭐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율법을 또 좇아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훈계를 따라가고 예,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간다는 거죠. 주님을 경외함이 그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간다는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음 세대를 잃어가는 것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배우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모를 때 부모를 따라서 예배는 드렸는데 혼자 놓여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모를 때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하나 더 드렸는데요. Five reasons Teens are avoiding church. 10대들이 교회를 회피하는 다섯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10대들이 바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시험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교회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아이들은 바빠서 교회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10대들은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Teens don't show up because they don't think God is showing up.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 갈 이유가 없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10대들은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eens don't make a church a priority because their parents don't make it a priority. Their parents do not think important. So teens also treat church as not important. 부모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도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you know, I can found it very easy when I see the attitude, especially in service time, especially the time when they are reading Bible, when they are playing, that time, their attitude said like this. 태도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예배할 때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 부모가 제대로 예수 안 믿구나 바로 나오죠. 기도할 때 아이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아 부모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네.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아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지 않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나를 말해줍니다. Attitude is important.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 태도는 우리 겉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쉬운 비유가 하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을 만나거나 중요한 인물을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옷을 입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예를 들 수 있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주 막 짧은 핫팬츠를 입고 그런데 참여할 여자들이 없겠죠. 그런데 교회에 올 때는 그 짧은 핫팬츠를 입고 교회에 옵니다. 그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옷에서부터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떠한 옷을 입는가 그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옷뿐이겠습니까? 앉는 자세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예, 태도 말입니다. 태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밖으로 드러나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도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눈빛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마음이 그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옷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평가의 기준은 아닌데 그 마음이 이 시간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는 부모님의 태도가 바뀌어야 다음 세대가 바뀝니다. So when we are change our attitude, our children also change their attitude. 세 번째는 교회가 해결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들끼리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의존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끼리 무슨 카톡을 하고 얘기를 하고 뭘 하고 요즘 그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Teens are very connected to each others now. Don't need church to hook up anymore.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교회가 어떻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휴대폰을 쓰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휴대폰에 문제도 있지만 장점도 많죠. 쓰기 나름이죠. 모든 것들이 다. 그러나 아무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 힘든 당면한 문제입니다. Number four, 네 번째,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다고 안 했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차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지요. Unchurched teens se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hurch kids and everyone else.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다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의 앞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를 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옳은가 잘못됐는가 보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를 더 신경을 쓰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익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손해를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손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를 좀 당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일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바보같이 속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어리숙해서 속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리숙하게 바보 노릇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해를 설령 보게 된다 할지라도 올바른 일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옳은 일이 옳게 대우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틀린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다고 하시면 나의 대답은 NO입니다. 모든 사람이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나의 대답은 YES입니다. 그 고난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Everybody say yes, but God said no, then I have to say no. Everybody say no, but God said yes, then I also say yes.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마음으로 양심으로 찔리죠. 다 찔립니다. 아닌 척해도 그게 맞는 걸 알기 때문에, 모른 척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 전 택시 기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공항으로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다 거의 다 도착할 즈음 돼서 택시 기사가 발작을 일으키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 두 사람이 택시비를 던져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는 죽었습니다. 재판이 붙었습니다. 형사재판이었겠죠. 근데 결론은 무죄.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돕지 않았다라고 그걸 죄로 물을 순 없다. 그것이 지난달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뉴스였습니다. 외국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이야기입니다. 택시기사는 죽었습니다. 어려움을 봤는데 자기는 택시비 줬다고 그냥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죠. 만약 119에 전화라도 한번 해줬다면, 자기가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전화라도 한번 해줬다면 그 사람은 살았겠죠. 근데 방치되어 있고 아무도 택시자가 힘든지 모르죠. 문은 다 닫혀있고 두 사람의 승객만 그 사실을 알았죠. 근데 자기들은 비행기 타러 가야 된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한국 법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하여 죄를 물을 수는 없다였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미국에서 재판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유죄입니다. 미국에는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어떤 법이냐면, 실제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글자로 적혀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정신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아무리 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도 그 사람은 유죄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미국에서 재판했다면 그 두 사람은 유죄입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아마 크게 죄값을 치렀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음에 찬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령 죽었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데 바쁘다고 그냥 가버립니까? 정말 바빴다면 달려가면서 119에 전화도 한번 못해줍니까?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이것이 유죄고 한국에서는 무죄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보같이 사기당해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두 사람이 만약 정말 늦어서 비행기를 놓쳤다 칩시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뭐가 소중한 것입니까? 정말 무엇이 소중하냐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그 상황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늦었으니까 난 비행기 타야 돼. 아니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 내가 비행기를 놓칠지는 몰라도 전화해줘야지. 어떻게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가 사소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관계 없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열심을 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질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경외함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고민하고 찾아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어려운 이웃들을 반드시 도우십시오.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푼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너에게 도움 받아서 이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없거나 너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너에게 그것을 은혜를 갚지 못해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너에게 갚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곁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침으로 젊은 세대가 이 교회로 다시 달려 들어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잠언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길, 그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율법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열심히 읽으면 그 속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 사람 사이의 관계, 처세술을 배우며 인생 성공의 노하우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성공의 비결, 지혜와 바로 그 지식의 근본,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놀란 축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나 또한 존경하며 주를 사랑하며 그러나 또한 예의를 갖추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제리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의 선물까지 그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에 든든함과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하시며 또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주님이 맞다고 하시면 주님, 저는 그 맞다고 하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맞다고 할 때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주님,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며 이것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바꾸거나 흔들지 않도록 주님, 나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그 승리를 맛보며 만끽하며 즐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